시사 전문가들의 방송은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이슈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프레시한 조합원들의 프리한 시사 캐기 부식회 지금 시작합니다. 좀 쉬셨나요? 네, 약간 생각이 났었는데 제가 지금 저희는 이제 잠깐 쉬고 이어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방송을 이제 2회차 때 네, 들으시게 되는 거고요. 일주일 정도 후에. 네, 일주일 정도 후에 아마 저희가 편집을 제때제때 하신다면 네, 아마 일주일 후에 딱 맞춰서 그러니까 첫 방송 일주일에 이 방송을 아마 들으실 겁니다. 그 제가 첫 방송 지금 녹음한 느낌이 뭐냐면 확실히 불과 파일로 한번 했을 뿐인데 안정감이 있어요. 네. 어떠세요? 지금 한번 이제 하고 지금 다시 2차 녹음 들어가는데 자뻑 좋아요. 안정감이 있으니까 재미가 좀 덜해요. 아, 맞아. 네. 우리가 갑자기 프로 방송인도 아니면서 왜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어. 다들 너무 점잖으셔서 네. 그러면 과연 그럴까? 네. 이번 방송에서는 좀 덜 점잖게 달려보는 걸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보도록 하죠. 그럼 두 번째 기사를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 그리고 화로 사회.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기사 두 개를 믹스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정변님이 골라주신 기사와 그 다음에 자손님께서 정한 기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먼저 정변님이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제가 고른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입니다. 그 김윤나영 기자님이 쓰셨는데요. 그 기사를 실은 것도 시정연설을 한 그 올해 6월 12일입니다. 그 제가 기사를 고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또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현상은 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제일 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또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또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은 각자 뭐 입장 차이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미있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사를 골랐습니다. 아 여기 비정규직 청년 한 분 계셨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다들 직업이 다들 괜찮으신 분들만 여기. 괜찮지는 않아요. 아, 예, 일단 힘들어. 저 빼고 나 괜찮진 않은 것 같아요. 다들 위태위태합니다. 자손님 예. 네, 제가 가져온 기사는요. 과로니까 청춘이다. 과로사의 TVN 신입 조연출 사망 사건과 방송 업계 내 청년 과로라는 제목인데요. 이거는 현재 프레시안에서 과로사회라는 제목으로 연재 기고되고 있는 글 중에서 첫 번째로 올라온 글을 가져왔고요. 정병욱 법무법인 송경 변호사님께서 2017년 5월 27일에 올려주신 글입니다. 내용은 당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TVN 혼술남녀 드라마 신입 조연출이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을 다룬 건데요. 고 이한비 PD님의 핸드폰 기록을 살펴본 결과 55일 동안 발신 통화 건수만 1,547건, 하루 최대 94건 이렇게 발신되었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막중한 근무에 시달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근래에 읽게 된 책 중에 묵자 학파에 대한 묵자? 네, 묵자. 먹자 아니고? 묵자. 먹자 아니야? 묵자 학파가 전개했던 사상이 이제 비유가 있는데 그게 좀 떠올랐어요. 당시 묵자 학파는 세상의 혼란을 바로잡으려면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이 원인을 밝힌 다음에라야 능히 그것을 고칠 수 있다. 당시 세상이 혼란한 이유가 백성들이 세 가지 우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첫 번째는 굶주린 자가 먹지 못하고 두 번째는 추위에 떠는 자가 입지 못하며 세 번째는 일하는 자가 쉬지 못하는 것 이렇게 뽑았다고 해요. 네. 다 먹고 사는 문제네요. 역시.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지금 사회가 굉장히 난세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비유인 것 같아서 생각이 들었고요. 진시황을 기다려야 되나? 네, 그 소개를 들었고요. 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정연설 처음 골랐을 때 아마 뭐 정변인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를 실시간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그때 정말로 막 그 택시기사분도 이거 방송을 틀고 식당 아줌마도 틀고 아니 뭐 지금 독재 정권 아니잖아요. 이 박정희 그런 시대도 아닌데 사람들이 알아서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막 뭐 재밌다고 그걸 막 들으면서 열심히 챙겨 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그러니까 정말 좋다. 저는 되게 그 벅찬 마음을 사실 들었었거든요. 네. 저는 사실 정 변님이 안 선정하셨으면은 시정 연설은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 들은 시정 연설입니다. 사실 저는 시정 연설이 왜 하는 건지 그거를 몰라서 찾아봤는데 뭐 국정 전반을 설명하는 연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나 뭐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 이런 거를 얘기를 발표를 하는 그런 공식적인 연설 이런 걸로 나왔었는데 사실 저는 아사검님 이 감동 받으셨다고 했는데 저는 읽으면서 붕괴를 금치 못했는데 붕괴를 금치 못했는데 우리 이니한테 왜 그래? 아니 이게 사실 페이지로 네. 뽑아보면은 12페이지에 육박하는 엄청나게 긴 글인데 거의 다 지웠어요 진짜. 다 X표 치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 내용의 알은 부족하고 호소로 가득 찬 담화문. 이제 진령이 난다. 이런 식으로. 옆에서 진짜 가입했어요. 네, 다 찍혔어요. 20대 아니, 청년이 도대체 뭐에 이렇게 홍보를 하셨을까? 아니, 청년을 이게, 위한 시정연설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내용은 부분 이제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저는 상당히 냉소적인 입장에서 내용을 봤는데 과연 이게 그간의 정권들과 뭐가 다른 건지 저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이미 풀어야 될 문제들은 다 전반에 드러나 있고 이제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 그건 저번 정권에도 들었고 저도 저번 정권 때도 들은 것 같아. 예를 들면 일자리 문제, 뭐 출산 문제 이런 거는 이제 다 알겠는데 그 정권마다 뭘 다르게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 시정연설에도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다른 내용이나 뭐 확실한 이런 대안이나 이런 걸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정연설에서 그런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런 호소는 이제 지겹고 아 이제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동적이셨다니. 근데 원래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는 역할은 아젠다를 던지는 거고 이렇게 그 이거 사실은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할 테니까 예산을 좀 줘라는 차원의 얘기인 건데 사실 거기서 막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지금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PT를 한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어쨌든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니 PT를 한 게 이게 내용적으로 봤을 때 더 디테일하다 뭐 더 준비를 했다 이런 거를 대변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 PT가 뭐라고 PT 없어도 괜찮다고 나는. 아니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그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사실은 딱 뜯어보면 좀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지금도 이제 이 그 여당 야당도 있고 뭐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적 아 이건 뭐 됐다. 아니면 여기까지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전체라고 할 수는 없지. 그 안에 이제 대부분의 많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지난 그 적폐 책임을 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 그런 당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다 이게 스펙트럼이 다르고 이 생각이 달라요. 여기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처음 기사를 고른 이유를 설명을 잠깐 했었지만 그러니까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또 소득 불평등이 너무 크다. 이거에 대한 원인에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아 그렇구나. 그건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그 일단은 여기 그 문 대통령 이번에 딱 한 얘기를 보면 그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그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면 이런 불평등이 계속 더 심화되고 이러면 그건 이제 불평등이 결국 민주주의마저도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인식이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박근혜가 비슷한 얘기를 했지. 박근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박근혜라고 해도 되는가 모르겠네. 네. 전 대통령은 아니 503호 503번 503 호가 아니고 503번이 503번 거기는 이제 그 사실은 경제민주화를 얘기했지만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보면 전혀 알맹이가 없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물론 뭐 제대로 된,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과 또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정책 우선순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보면 그 사람이 실제로 뭘 하려고 했던가 하는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그 완전히 서로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을 했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 시정연설에서는 지금 처음 중요한 게 이제 결국에는 그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이것도 사실 너무 뻔한 말 같은데 그걸 해 나가는 방식이, 그러니까 그것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고용이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그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가지고 성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게 약간 이게 이제 기존의 그 기존 정부들하고는 생각들이 좀 다른 거죠.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뭐 증세 지금 뭐 좀 나는 오히려 아쉬웠던 게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세수 실적이 좋아서 뭐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여력이 있는데도 안 하면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증세를 딱 떼놓고 얘기하지 않아서 나는 그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추경 예산을 그럼 뭐 편성을 할 때도 이 사람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네. 대통령님께서는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 악화 상황에 대한 문재인 지자들 가만 안 있습니다. 대통령님 하셔야 됩니다. 또 분배 상황 악화에 대한 즉각 대응을 하기 위한 이거는 긴급 처방이다. 긴급 처방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 양반은 이제 이게 무조건 이제 그 이걸로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워낙 이게 그 급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긴급한 방식으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또 그걸 이 돈들을 어떻게 어디에 쓰냐면 청년들의 제일 혜택을 받을 그런 일자리를 늘리고 또 현장 서민 생활 안정하는 데 집중하겠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 그 현장, 그러니까 민생 서비스 향상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장 중심 인력. 우리가 보기에는 그동안 대통령들이 뭐 소방관 늘리고 뭐 예를 들어서 복지 공무원 늘리고 뭐 중소기업 청년 고용 지원 제도를 통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물론 뭐 DJ 정권하고 노무현 정권 때는 또 조금 다르긴 했겠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또 정치에 별로 관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뭐 나름은 노력은 다들 하셨죠. 어쨌거나 정권 교체가 되고 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하고는 좀 더 그때는 또 뭐 신자유주의가 막 더 나가고 사실은 또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재벌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뭐 노 대통령도 보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죠 우측 깜빡이를 켰다고. 아니 좌측 깜빡이를 켜고 결국에는 또 우측으로 가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그런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쳐 나오면서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확 드러나 있는 부분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은 이제 많이 서로 다를 수는 있겠. 그러니까 풀어가는 방식은 다를 수 있겠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 들어요. 저는 이게 뭐 제가 이제 또 그렇게 청년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뭐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그런 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이 시정연설을 가지고 왔을 때 들었던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 이거예요. 이제 알았고 우리도 이제 너무 그런 걸 잘 느끼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저는 그분들이 뭐 이렇게 뭐 국회에서 뭐 어떻게 싸우고 뭐 이런 거는 사실 별로 관심 없고 과연 이분의 행보가 정말 그 전과 다를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그렇게 막 크게 들지 않는 시정 연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업 얘기는 그 전에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그 키워드로 내세웠던 청년 창업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관리의 문제지 창업을 그 뭐 청년들한테 하라고 해놓고서는 망해놓고 다시 해봐라 망하면은 그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긴급 처방인 건 알겠는데 거주난도 그렇고 2,700억 원 고금 예산 배정을 지정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배분이 될지 뭐 그런 디테일한 얘기를 다 못했다고 치더라도 그냥 약간 이게 정말 듣기에 좋은 소리지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그 알맹이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그 슬픔을 호소하고 서민들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껴안읍시다.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껴들어도 되는 네. 건가요? 근데 이게 제가 저기를 찾아봤어요. 박근혜 첫 시정연설을. 저도 봤어요. 네. 그거. 근데 이제 시정연설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 아까 아사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년 창업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박근혜 때 그 503 때 공격받았던 거는 창조경제라는 이 말 자체의 모호성, 그러니까 요 창조경제 맞습니다. 실현을 네. 위해서 뭐 벤처 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창조경제 자체가 구체적으로 잡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거기 그걸 바탕으로 청년 창업해야 된다는 그 도대체 뭐냐? 그럼 그 다음 얘기가 너무 이제 모호하게 흘러가는 거에 비해서 문 대통령의 청년 창업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주로 박근혜 연설 때 주로 나오는 거는 SOC 투자, 중소기업 지원, 그다음에 의료교육, 관광, 뭐 서비스 규제 완화. 중소기업 지원 여기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 지원 나오는데 그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 이거지.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여기 일단 그간 정권과 첫 번째 저는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건 이제 소방관. 그러니까 아, 네. 이 그 공무원 채용. 근데 정확하게는 공무원이 아니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예, 하여튼 그 공공기관에서 일은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소방관은 공무원이지. 소방관하고 지금 그 복지 공무원하고 근로감독관 그렇게 해서 12,000 늘리겠다고 예, 했던 예. 12,000명은 중앙과 지방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고 그 말고 이제 네. 그 사회 서비스 분야 이런 거는 또 24,000개 추가 일자리, 보육 교사나 뭐 이건 또 다른 거고. 예. 그러니까 일단 소방관 늘리겠다는 이거는 예. 스스로 이제 공공기관에서 고용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의 천명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확실히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지원을 청년의 일자리를 단순히 기업들에게만 맡기겠다는 게 아니라 국가도 적극적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자세의 표명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 그 청년들의 고단함을 저걸 하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하는 3개월간 30만 원씩 지원한다라는 것도. 복지적인 측면에서 박근혜 정권 때는 전혀 이야기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뭐 근데 만약에 네.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이 시정연설을 뭐 대변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네.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대변해야지 우리인이 저는 뭐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일시적인 그런 대안이다라고 깔고 가셨지만. 그렇게 일시적인 건 지금까지 많이 했다니까. 네. 이제 그 구체적인 전반을 뜯지 않으면 사실 이게 그 구멍을 계속 막는다고 해서 청년들이 이거를 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눈앞에 일어나는 이게 해답이다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답답한 거의 연속일 뿐이에요. 뭐 공공부문 일자리 늘어났는데 내가 거기 취업 못하면 끝이지 뭘. 근데 그거는 박근혜 때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학대. 이거는 방향성이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확대를 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면 박근혜 때 이 시정연설을 보면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공공 부분을 일자리를 늘려가지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을 하는데 그게 모든 청년들의 그 불안을 대변할 수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이 구조를 어떻게 내가 바꿔나갈 것에 대한 얘기가 또 필요한 거고 네 근데 여기서 그 당연히 공공부문 이제 원체 공무원 지금 그 뭐냐 경쟁률도 세고 이러니까 그 불안한 사회를 대변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냥 그렇게 일부분을 이렇게 막는 듯이 하는 거는 뭐 그런 갑자기 해결책을 내놔라 이런 것도 당연히 무책임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 문 정부한테 좀 바라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이게 크게 막 부족하다. 네, 너무 부족하다.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이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장 큰 시야의 차이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세 명은 정변님, 피터팬님, 저까지는 뭐가 있냐면 현 문재인 대통령 그 개인이 됐든 또 이 정권이 됐든 간에 기대 심리가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잘할 거다. 그러니까 뭔가 전 정권은 다를 거다. 그 기대 심리 위에서 이 연설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자손님이나 저는 자손님뿐만이 아니라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많은 청년 세대 뭐 대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떤 청년 세대는 솔직히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할 거다 내지는 또는 이러한 중앙 권력이 자기 인생과 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심리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제가 자손님을 약간 대변하자면 이 정도의 얘기는 사실은 영향가가 없는 내용이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지난 대선 때도 박근혜가 그러니까 공약만 놓고 봤을 때 박근혜와 문재인 사실은 큰 차이가 없거나 심지어 박근혜도 공약이 좋은 경우가 많았어요. 단지 차이는 그거죠. 이 박근혜라는 사람은 공약을 이해 안 하죠. 그 사람은 이해 안 할 거잖아. 우리 다 알잖아. 공약이 말 그대로 공약이잖아. 반면에 문재인은 그 공약을 왜 알아? 문재인 또한 문재인 대통령 또한 공약을 100% 완수는 못할 거겠지만 최소한 그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은 할 것이고 그리고 일부는 지킬 것이다 라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거고요. 그러한 믿음이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솔직한 얘기로 이거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응급 처방이 맞아요. 이건 근데 다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게 응급 처방이라는 것도 알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만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사실은 이 그 시정연설에 대해서 그냥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뭐 일어나지도 않고 박수도 안 치고 그렇죠. 뭐 완전 무시했죠.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이나 뭐 또 국민의힘도 꼭 당으로 구분할 건 아니긴 한데 이제 어떤 오히려 비판이나 반박은 보수 쪽에서는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긴급 처방이라는 것도 좋지만 지금 그런 이렇게 그 추경 예산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자리 문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국정 과제고 현안이잖아요. 이런 것을 추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냐? 또 그리고 아니, 지네들은 그동안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추경 냈으면서 내가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사실 공시생만 더 늘리는 거 아니냐? 그 원래 일자리라는 것은 그 공공 부문이 다 그 담당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주로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것은 민간 부분에서 나오는데 민간의 경제의 활력을 더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공무원이나 몇 명 더 늘려서 갑자기 젊은 친구들이 공시생으로 확 몰려서 그게 국가에도 바람직하냐?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이런 그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린 것은 그것이 그 자리 그대로 바로 경직성 경비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쓰는 예산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다 이제 그렇게 임금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일반 그런 것도 아니고 추경으로 갑자기 이렇게 12,000명 또 이렇게 보조가 아니고 이제 다른 뭐죠 공무원 아니지만 유사 공사 단체에 뭐 임직원을 뽑고 이렇게 하는데 다 써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 엄청난 예산들을 쏟아부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이제 비판들은 있는 것 같아요. 바른정당이나 뭐 보수들은 생각들이 딱 그 부분에서 이제 서로 생각이 딱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도 있죠. 이게 네. 추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지역도 있죠. 원래 추경은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만 하는 건데 근데 다만 그 비난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해마다 비상사태가 아니라 추경했기 때문에. 네, 아니 심지어 박근혜 때도 그 일자리를 이유로 해서 추경을 계속 편성을 해왔기 때문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야 니들은 지금까지 계속 그 같은 이유로 추경을 요구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게 이유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게 입장 너네 면이 서냐? 물론 걔네들은 뭐 면이 있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만. 아니 뭐 자유한국당이 그거를 뭐. 전 자유한국당은 일단 생각도 안 했고 뭐 당연히 이 시정연설의 어떤 관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게 조금 그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해주고 싶은 말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지금껏 정부한테서 원했던 말을 해주고 있다. 이거는 확실한데 그러니까 그거 확실한 방향성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행보가 굉장히 짧지만 그래도 좀 뭔가 가장 해결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조금 풀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뭔가 잘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런 생각 이런 게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냥 제가 시정 정말 뭐 저는 뭐 여기 이런 싸움에 관심도 없었고 뭐 그냥 그 정치에 대해서 그냥 아름아름 그냥 그랬나 보다 어쨌나 보다 시정연설 아까 정변이 안 가져오시지 않았으면 몰랐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 같은 기득권 층에 있는 사람이 누가 이거를 잡았냐 이것뿐이지 사실 이게 얼마나 크게 달라질지에 대한 이 불안 그렇게 막 긍정적이게 생각이 들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녹색당에서 이제 당원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녹색당의 당원인 이유 중에 하나는 생활 정치가 중요하다는 관심 때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활을 바꾸지 못하는 정치는 정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따지 얘기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이나 또는 뭐 그게 뭐 자유한국당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기는 사실은 생활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을 지지하고 그 당의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스포츠를 보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일, 물론 좋은 일을 하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직접적으로 나의 어떤 내 삶을 바꾸는 것들 간은 뭐 장기적으로는 바뀔 수도 있어. 구조가 바뀜으로 인해서. 근데 당장은 연관성이 없거나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예를 들면 그 사람한테 후원하잖아요. 특정 정치인 후원하잖아요. 그게 아 나는 정의론한테 후원했어. 그런 카타시스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후원으로 인해서 내 직장 생활에서의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거나 내 월급이 올라간다거나 또는 내 가정생활에서 뭔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가정생활 평안해져요. 아, 네. 정치 때문에 싸우지 않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여전히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그러한 흐름 그런 중앙권력 중앙정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흐름 속에 있는 거는 맞고 그래서 생활 정치를 봤을 때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이제 저는 참고로 민주당원이 아닙니다. 아니고 근데 이제 오히려 이게 그 이 대통령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준이 낮다 높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아주 훨씬 더 그 세세한 것들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사실은 이게 이제 생활에서 멀다고 잠깐 얘기도 하셨지만 오히려 생활에서 가까운 거지. 왜냐하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제일 큰 게 당장 돈을 어디다가 갖다 넣는 거죠. 여기다가 돈을 투입하고 저기다가 돈을 투입하고 그것이야말로 당장 삶을 바꿀 수 있는 제일 큰 일이거든요. 근데 그 당장 삶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보수당들은 그걸 민간의 활력을 키우는 데 바꿔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동안은 어떤 거냐면 민간의 활력을 키운다고 우리가 오래 해봤지 않냐 하지만 대기업도 더 잘하게 하고 해봤지만 그것이 낙수효과로 아래로 흘러들어가지 않는다. 일자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고용 없는 성장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당장 돈을 들어가지고 당장 젊은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기본소득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잠깐 그래서 예. 기본소득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장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 몇천 개 그리고 뭐 또 2만 4천 개 또 창업했다가 실패하면 또 거기다가 그걸 메꿔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젊은 부부들이 뭐 그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동안에 더 많은 급여를 주고 한 게 사실 전부 다 돈 쓰는 거거든요. 근데 돈 쓰는 건데 이 돈 쓰는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돈 쓰는 거는 당장 이게 그 회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결국에 일자리가 바로 늘어야지만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사람도 더 심한 거. 근데 그 쓸 돈들을 바로 주겠다는 그런 큰 흐름 속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저 보충. 그러니까 왜 이명박 때부터 이제 일자리 문제 막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 미국의 대공황을 이겨낸 방식 에 대해서 뉴딜 정책이라 그러면서 그거를 뭐 표방해서 이번에 우리도 뭐 대규모 토목 사업 해야 된다 그래서 이명박 때 뭐 그런 걸 했는데 사실 진짜 포커스는 정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쥐어주는 게 뉴딜 정책 핵심이고 토목 사업을 하는 게 뉴딜 정책의 핵심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돈을 사람들한테 쥐어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정부가 실행을 하는 게 뉴딜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점에서 보면은 당장 정부가 그러니까 계속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생산해내는 것도 맞고 다 맞는데 그동안 그러니까 민간 기업 보고 야 너네 사람 뽑아 하면은 민간 기업들이 그거에 대한 지원만 받고 이를테면 100을 지원받으면 10 정도만 쓰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러면 돈 줘봤자 똑같은 게 반복이 되니까 이번에는 아예 정부가 직접적으로 돈을 쥐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정책의 방향을 이번에 연설을 하신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돈을 쥐어주고 이런 것도 다 좋고 일자리를 늘리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사실 제가 이 과로사회 이걸 가져온 이유가 그거 내용이잖아요. 결국 일자리를 늘려도 문제예요. 이거는 일자리 속에 알맹이를 전반을 뜯어고치지 않.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이 시정연설에 나오잖아요. 좋은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좋은 일자리가 뭔지에 대한 생각이 사실 전 들어가지고 이 가로사에 보면은 우리나라 저기 그 근로 시간만 뭐 OECD 국가 평균으로 따져도 엄청 높은 시간에다가 박봉에다가 이런 건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심지어는 이게 사망에 이르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여기에 한 명을 더 붙이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사실 없어요. 이거는 이 사람들의 생각 자체를 어떻게 얘기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다른 또 방향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좀 더 일을 하지만 그냥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으로 그 일자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을 쥐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해도 그게 그냥 보여주기식인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식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여기서 이제 제가 핵심으로 했던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나온 게 사실 소방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방에 어떤 추경 연설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 청년들의 노동 상황 자체를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어떤 열악한 일자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저는 소방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소방관을 연설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라는 거는 그런 열악한 일자리와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가 충분히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뭐 2교대 3교대 소방관들 진짜 힘들거든요. 심지어 예전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소방 장비를 본인들이 자비를 털어서 사지 않으면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까지도 이제 막 인터넷 한동안 나와서 막 우리가 모금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돌았었는데 근데 그런 만큼 그러니까 과로사하는 청년들이 단순히 뭐 소방관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그분들의 상황을 한 방에 바꿀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 연설문에 어느 정도 들어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사실 이제 딱 듣다 보니까 제가 딱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많이 찾아보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흔히 높은 사람이 해야 될 거와 실무자가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계속 조그마한 해석밖에 안 하고 있지만 그런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맞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 없애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이 하는 거는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뭐 해야 된다.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어떻게 된다. 그런 면에서도 전 시정연설은 맞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뭐 자손님이 됐든 또 어떤 다른 누가 됐든 간에 이러한 지적과 비판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은. 근데 그때 만약에 뭐 누군가 나와서 왜 그런 지적을 하냐, 왜 그런 비판을 하냐라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뭉개버리게 되면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욱 더 냉소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 네. 왜냐 실제로도 그래요. 지금 인천공항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비정규직으로 정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오히려 비정규직일 때는 잘 되던 사람이 갑자기 강제 퇴사를 당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법을 찾아가야 되는지 그 과정에 있어서는 일단 이론적으로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 실제로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실무 레벨로 들어가면 아직은 다들 중구난방이고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저희 하는 방송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식의 토론이 오늘 방송뿐만이 아니고 사회 곳곳에서 다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대통령이 하시는 역할은 반영만 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정치인의 역할은 뭐냐면 사회에서 나오는 가장 목소리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기가 말을 대신해주는 거예요. 시민들 대신해서. 아, 지금은 이런 게 중요한 여론이니까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데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그럼 그거를 실제로 각 현장에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거는 실제로 각 현장에서 정말 토의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정말 가열차게 까야죠. 그게 뭐 민주당 까야죠. 정권이든 또는 뭐 지금 행정부든 뭐 국회든 다 까야죠. 까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사실은 자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좋은 일자리 자손님이라니까 좋은 일자리라고 좋은 일자리 좋아요.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누구나 우리 알고 있지만 좋은 일자리라는 게 일단 근무 시간이 짧아야 돼요. 과로하는데 근무 시간은 짧고 그러면서도 보수는 충분하게. 정말 일단 어려워요. 물론 이제 거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정말 좋죠. 그게 더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근데 그렇게 하고서도 우리 사회가 경쟁력이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처럼 그 공무원 뽑아가지고 돈 거기다가 확 뿌리는 거야 쉬운 일이지, 쉬운 방법이지, 쉬운 방법인데. 근데 그 공무원들 늘려서 돈을 뿌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저도 얘기했고 우리 그 피터팬님도 얘기했지만 그 우선순위를 그렇게 현장 중심 또 청년 취업을 할 수 있는 자리 소방관을 뭐 말로는 이미 뭐 2교대 3교대 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부터 늘린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당장은 아주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없지만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향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더 중요하게는 그러면 이제 근데 그런 거는 자기도 알고 있지만 자기라고 하면 안 돼요. 문 대통령도 그거를 이제 그 긴급 처방이다, 긴급 처방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활력은 이제 이런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이제 민간에서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근데 그 좋은 일자리는 가만히 민간을 놔둔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지난 정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파견 근로자라든지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쪽으로 네. 흘러가니까 이거는 절대로 그 방향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 민주화나 이 뭐 양극화 문제를 오히려 절대로 거꾸로 가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방향을 지금 이제 지금은 아주 긴급하기 때문에 긴급한 처방을 하고 다만 방향 자체는 이제 그렇게 냈대 결국에는 이제 정책적인 수단을 가지고 예를 들면 근무 시간을 더 줄이고 원래 나누고 일자리도 서로 나누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쉐어링이 돼야 돼요. 하면서도 사실은 그 경쟁력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현재 보면 우리 사회가 보면 정말 수출 극소수의 수출 대기업 사실 수출 대기업들도 정말 상위 1, 2, 3, 4, 5 이렇게 빼놓고는 그 밑에 대기업도 우리가 30개 이렇게 50개 이렇게 해도 그 안에서도 엄청 편차가 크거든요. 크고 그래서 최근에 뭐 공정위원장은 뭐 4대 기업 집단에 대해서 뭐 이런 네. 얘기도 나눠서 하시고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럴 때 그렇게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그 대기업 재벌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개혁해 가지고 왜냐면 중소기업도 지금 여지가 없어요. 중소기업이나 심지어는 대기업의 저 후반에 있는 쪽부터 그러니까 거기가 다 쥐어짜임을 당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노동자들도 다 쥐어짜짐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에는 뭐 이제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아주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이 있겠죠. 뭐 있는데 그걸 잘 동원해 가지고 결국에 그 뭐 몇백 조씩 그 기업이 쌓아놓고 있는 유보금 같은 걸 다 쳐내고 뭐 일감 몰아주기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다 못하게 하고 뭐 순환 출자 같은 거 잘 해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거를 그 이익을 사회에 골고루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나누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근데 그게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생활 정치 아니다 이렇게 금방 아니죠. 좀 그러니까 멀어 보일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세세하게 또 해야 될 부분들은 다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들이 깨지면서 확산이 되어야지만 숨통이 트이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부나 이제 결국에는 또 하면 이게 입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입법으로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잘 하고 계신 게 이제 법을 안 바꿔도 할 수 있는 지금 실제로는 그렇죠. 그 법률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뭐 자유한국당도 있고 바른정당 이렇게 국회에서 다수를 못 얻으면 그걸 절대로 이제 제도화 시킬 수는 없으니까 현재는 시행령만 가지고 막 하는데 결국에 가면은 이게 법률이 뒷받침이 되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재는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만 근데 결국에는 법으로 이게 제도화 돼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런 방향성이나 뭐 문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거나 이런 거를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냥 정리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를 지금은 이렇게 그냥 그 큰 틀에서 놀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큰 틀은 지금껏 왔고 좀 이제는 다른 그 디테일을 얘기할 때가 왔고 저희는 이제 턱에 찼고 이제 정말 이거는 내 목숨이랑 막 오락가락 하는 문제고 막 이제 뭐 문제다 이건 다 이미 다 드러나 있으니까 좀 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라는 게 있다면 지금은 그런 정말 디테일을 필요로 할 때지 그게 문제고 이걸 늘려야 되고 이런 거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의 그런 행보를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전 그렇게 엄청난 그런 개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문 대통령님도 주변부를 생각하셔야 될 거고 뭐 저희도 뭐 세대 간의 그런 그 인식적인 차이도 있는 거고 뭐 아까 정변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문제인데 이게 너무 다층이적으로 문제가 복합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이제 수술이 거의 터지기 직전인데 그럴수록 이제 더 조심하게 다뤄야 되는 것처럼 그냥 이제 겉표면에 겉돌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건 질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좀 디테일하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청년 세대에 있어서 봤을 때는 오히려 김상조 위원장이 더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치킨값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줬잖아요. 내가 치킨을 왜 사 먹고 있는데 오는 거 막아줬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마치 시야가 좁아서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연호사 같은 경우는 사실 뉴딜 정책이거든요. 이건 이제 사실 좋은 일자리와 상관없고 단지 그 일종의 사회 안전망의 개념에 있어서 그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나 그러니까 과거의 뉴딜은 고속도로 이런 거였다면 지금의 뉴딜은 위료, 보건, 복지, 소방, 안전 이런 쪽인 거고 이 뉴딜을 확충해서 이제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이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거를 좀 더 국가가 더 많이 케어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걸 확충하겠다. 그리고 그 확충하는 과정에 당연히 사람을 뽑으니까 자연스럽게 좀 더 시장에 돈이 돌겠다. 근데 당연히 이거는 진짜 해야 될 싸움, 진짜 해야 될 개혁은 시작조차 안 한 거인 거죠. 그러니까 왜 안 했는지도 저는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아직 못한 거죠. 못한 것도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당장 숨이 처인 사람 있잖아요. 봤을 때는 시작도 안 했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뭐 저는 시작도 안 했네라기보다는 불편하구나 그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그 좀 복잡해. 그 얘기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관심이 있을 때는 디테일하게 좀 볼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 그 시정 연설에서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이거 가슴 아파해야 되나? 대규모 SOC 사업은 배제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SOC에 이제 기대서 먹고 사는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조금 그렇게 업종이 그거죠. 네,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한데 그리고 나서 이제 취임하신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다른 프로에서 그러니까 뉴스 시사 프로에서 그런 지적을 많이 했어요. 국토부 장관의 입장이 굉장히 기존과는 다르게 전향적이다.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 취임 연설을 하시면서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거는 투기 세력 때문이지 어떤 집을 실제로 살려는 사람들이 때문이 아니다. 근데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국토부 장관 취임하면 보통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토목 사업을 하겠다가 그렇죠. 원래 국토부 장관 그걸 하는 건데 SOC 사업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대규모 주택 단지 사업을 안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SOC 사업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그러니까 크게 돈을 투자 안 하겠다라는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투기 세력 때문에 집값이 오르니까 부동산을 잡고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이게 다 그런 하나의 맥락 속에서 쭉 읽힐 수 있지 않나. 예, 좀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걸 다 디테일하게 짚기보다는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찾아보면 충분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어떤 상황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하겠다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김상조 위원이 그런 시행을 하는 것처럼 예, 이렇게 크게 보고 또 그 각 큰 틀에서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게 다 하나의 흐름에서 이렇게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생활정치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피터팬님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해야 돼. 거긴 대규모 SOC를 하자고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여기서 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거야? 내 그것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되지? 내 그 계급적인 이해관계. 아, 계급은 그렇죠. 그러니까 계급은 뭐 국민이잖아. 그러니까 내 이유 얘기하고 내 정체 나중에 드러나면 내가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내가 얘기 안 하는데 나는 우리 회사가 싫어. 나는 이 회사가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죠. 우리. 자, 그럼 마무리 한 마디씩 하고 정리하는 것도 하죠. 이번엔 정 변호님부터 하실까요? 네. 저는 뭐 이 시정연설대로만 잘 하실 것 같은데 잘 하시면 그 마음과 그대로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면 또 조금 아쉬운 게 그래도 이제 그 대통령이고 하나 큰 정치인이라면 사실은 이제 그 증세 얘기를 이렇게 어려워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더 이제 큰 비전을 제시하면서 다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그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괜히 이제 빙빙 돌아가지 말고 정확하게 증세 얘기를 꺼내고 그걸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수님. 아, 네. 저는 지금 이렇게 큰 수술이 필요한 때에 과연 정말 과감하게 그 수술이 필요한 자리에 칼을 대실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입장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기대를 안 했던 게 더 커요. 그러니까 아, 이분은 개혁을 못할 거다가 대부분의 생각이었고, 그거에 비해서는 정말 과감한 행보를 하는 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더 기대를 하게 만드시는 긴 하지만, 여전히 한편으로는 근데 계속 그렇게 갈 수 있을까? 라는 걱정과 불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하시던 방향에서 한 발짝만 더 계속 꾸준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을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는 편이지만 민주당 보수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자유한국당의 보수 정당과의 차이점은 그래도 좀 더 개혁적인 의지가 있고 그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같은 의지네. 예,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거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처럼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연진 아사감, 자서, 정변, 피터팬. 편집, 수암. 기사 제공, 언론 협동조합 푸레시안. 기술 지원, 아사감. 녹음, 잭팟 스튜디오. 푸시캐를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구독, 페이스북 좋아요는 더 나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freshandpod